How can I love you? 그대는 아나요? 내게 말해줄 수 있나요? 내 맘이 그대 맘 담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줄 수 있나요? How can I stay with you? 이미 시작된 걸 나는 멈출 수가 없는데 눈을 떠보면 온통 그대만이 보이는 전부가 된 거죠. Ooh, 내겐 처음인 사람 무슨 말로 표현